HUBS 패션 백스트리트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헙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지하철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들의 옷차림 아닐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스타일이 눈에 담기며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 몰라 답답한 상황 역시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오늘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며 워크웨어 브랜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워크웨어란 일할 때 입는 옷으로 신체 움직임이 많은 노동자를 위해 강도 높은 원단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장비를 넣어 다닐 수 있는 여러 개의 주머니가 있는 옷을 뜻해요. 노동자의 작업 환경의 안성맞춤인 기능성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워크웨어의 워크를 실제 목적으로서 인식했지만 이제는 이를 대중들이 하나의 테마로서 인식하며 워크웨어룩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는 점이 독보적이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카라트, 리바이스가 있는데요.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요? 네, 바로 디키즈입니다. 디키즈는 1922년 미국에서 탄생해 29년 대공황과 39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최고 불황의 길을 걷던 미국에서 이들은 군인들의 의복을 납품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군복으로서 인정을 받은 뒤에는 일상 속에서 일을 하며 입을 수 있는 옷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Man of Production이라는 포스터에서 당시 디키즈가 어떤 브랜드였는지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포스터 속 디키즈는 스스로를 100만 명이 인정한 더 나은 외형에, 오래 입을 수 있는, 더 정돈된 핏에, 움직이기 쉬운 옷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워크웨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석유업자들이 중동의 업자들에게도 소개했을 정도의 튼튼한 내구성과 퀄리티가 이를 증명하기도 하고요. 한편 Dickies make a good man on any job look even better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점을 통해 디키즈의 옷은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입고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디키즈의 옷을 입고 등장하면서 스트릿 브랜드로서도 자리 잡습니다. 이들이 디키즈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힙합을 하던 많은 래퍼들은 빈민가 출신이었고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저렴하고 품질 높은 디키즈의 작업복을 자연스럽게 접해왔습니다. 길거리 출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래퍼들이 성공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디키즈를 입은 거죠. 당시 몇몇 래퍼들은 다소 과격한 행동도 일삼아 당시 디키즈는 갱들이 즐겨 입는 옷으로 인식되며 일부 미국의 학교에서는 디키즈 착용을 금지한 시기도 있었어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만큼 한 분야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개성 있는 브랜드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디키즈도 절대 뒤처질 수는 없었던 걸까요? 오늘날의 디키즈는 이전에 베이직하고 기능성을 중시하던 브랜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은 캐주얼 라인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보이며 언더부비면 언더붑, 로우라이즈면 로우라이즈, 트렌드를 몽땅 반영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어요. 대중이 어떤 상품에 주목하는지 혹은 어떤 걸 사고 싶어 하는지 알고자 하고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 있어 디키즈의 행보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원조는 못 이기는 법이라는 말도 있죠.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판매량 역시 압도적인 제품은 디키즈의 워크팬츠 라인입니다. 이는 실제 작업복으로서 100년 가까이 선보여지고 계속해서 연구해가며 만들어낸 살아있는 디키즈의 역사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워크웨어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퀄리티와 실생활과 연관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 디키즈의 대표 상품입니다. 워크팬츠 803, 872, 873, 874, 바지 종류도 참 많죠? 숫자가 높아질수록 바지통이 더 넓은 핏임을 뜻해요. 이들은 작업복에서 유래된 만큼 대부분 스판 끼가 없고 조직이 두터워 러프한 느낌이 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앞쪽 버튼을 단추가 아닌 레치팅 황동 호크를 활용해 입고 벗는데 용이하다는 특성도 있고요. 주름, 오염 방지 기능, 터널 루프 형식의 벨트 고정고리, 실이 찢어지지 않게 유독 그 부분을 강화한 점에 있어 내구성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벨트 밴드 부분이 안팎으로 두 개가 배치되어 바지 착용 시 보다 안정감 있다는 점 역시 하나의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흰 배경에 디키즈 로고와 제품 번호가 보이게끔 벨트 부분을 거꾸로 접어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 역시 유행한 적이 있죠. 워크 팬츠를 입어본 사람들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뿐만이 아니라 착용감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어떤 상의와 매치해도 코디가 쉽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75년 이상 입을 수 있는 견고한 품질과 편안함. 디키즈 창시 당시의 모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어릴 때 입던 옷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10년이 지나도 새 것 같은 옷이 바로 디키즈 후드티였던 거예요. 머리조차 넣기 힘들 정도로 저는 커버렸는데 여전히 한결같은 디키즈네요. 높은 내구성을 지닌 옷은 좋은 품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속에서 멈춰있는 옷이 담고 있는 추억은 75년, 아니 그 이상이 지나도 그대로일 테니까요. 5월 1일 월요일, 오늘은 워크팬츠를 쏘아올린 디키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박예린 아나운서, 문예인 엔지니어, 그리고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 UBS.